50 languages. 57. 57. عند الطبيب. 병원에서. 병원에서. لدي موعد مع الطبيب. 저는 병원 예약이 있어요. 저는 병원 예약이 있어요. موعدي في الساعة العاشرة. 저는 10시에 예약이 있어요. 저는 10시에 예약이 있어요. ما اسمك؟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من فضلك اجلس في غرفة الانتظار. 대기실에 앉아 계세요. 대기실에 앉아 계세요. الطبيب سيأتي حالا. 의사 선생님이 오고 계세요. 의사 선생님이 오고 계세요. مع من عقدت التأمين الصحي؟ 어느 보험 회사에 가입했어요? 어느 보험 회사에 가입했어요? بما يمكنني خدمتك؟ 뭘 도와드릴까요? 뭘 도와드릴까요? أتتألم؟ هل تشعر بألم؟ 통증이 있어요? 통증이 있어요? أين يؤلمك؟ أين موضع الألم؟ 어디가 아파요? 어디가 아파요? ظهري يؤلمني دائما. 등이 항상 아파요. 등이 항상 아파요. وغالبا ما أشعر بصداع. 머리가 자주 아파요. 머리가 자주 아파요. وأحيانا أشعر بألم في البطن. 배가 가끔 아파요. 배가 가끔 아파요. من فضلك اكشف عن صدرك. 윗옷을 벗으세요. 윗옷을 벗으세요. من فضلك استلقي على منضدة الفحص. 검사 테이블에 누우세요. 검사 테이블에 누우세요. ضغط الدم أعلى ما يرام. 혈압은 정상이에요. 혈압은 정상이에요. سأعطيك حقنة. 주사를 놓아드릴게요. 주사를 놓아드릴게요. سأعطيك حبوبا. 알약을 드릴게요. 알약을 드릴게요. سأعطيك وصفة طبية للصيدلية. 약국에 필요한 처방전을 드릴게요. 약국에 필요한 처방전을 드릴게요.